어여쁜 봄이 손짓하네. 저 마을에 노래소리 들려오고 연한 풀잎 같은 꿈이 폈네. 오우 이 꿈에 맞춰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갔네. 라라라 푸른 새 봄이 왔네. 잠에서 우린 다 깨어 일어나 눈부신 햇살 빛나는 아침을 다 같이 노래 부르며 걷자. 우리 기쁨에 넘쳐